나도 좋은 너. 넌 나에게 그런 존재야. 지칠 틈도 없이, 외로울 틈도 없이, 쉴 새 없이 날 기쁘게 해. 자꾸만 웃음이 나와. 무슨 말을 할까? 그때도 이렇게 웃기만 하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지? 그래도 난 너라면 다 좋을 것 같아. 행복한 걱정이 자꾸 새어나와. 나 마음이 간지러워서 잠도 잘 못 잤어. 기다려온 마음이 큰 만큼 너에게 좋은 향기로 다가가고 싶어. 소중한 그 시간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담고 싶어. 너를 본 순간 시간은 멈추고 세상의 모든 빛은 너와 나만을 비출 거란 걸. 나는 너를 한눈에 알아볼 거고 너도 나를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줄 거란 걸. 하늘에 크게 너의 이름을 부르고 난 구름 위에 올라가. 붕 올랐든 내 손을 꼭 꼭 잡아줘. 내 마음이 보인다면 크게 외쳐줘. 누구보다 예쁜 미소로 너에게 다가가고 싶어.